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의도에서 70번 버스 타고 20분 거리쯤에 사신다는 필명을 공구, 영구라고 밝힌 애청자께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셨네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에게는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수확한 사냥감은 결코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을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딴 사람 역시 자신에게 음식을 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냥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프리카의 그 부족 사회의 반만 되었더라도 지존파 사건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또 그 지존파가 별렀다는 야타족도 없었을 테지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니까요. 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 속의 땅 속의 인간들은 땅, 즉 자연으로의 회귀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서의 구현을 인간 속 회복의 첫 번째로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경북 경주에서 김인철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죠. 영화 델리카트슨 중에서 듀오, 두 주인공,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한 명은 첼로로, 또 한 명은 톱으로 바람 같은 소리를 낸 그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저는 평범한 고3 수험생입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주신 송파구 잠실 7동의 김유상 학생, 어떻게 오늘도 편한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 재현이, 세혁이, 호성이를 비롯한 친구들과 오늘 시간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초대 손님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영화 5편은 간호사 한 분을 모셔가지고

영화 안개 낀 밤의 데이트 레드 랜턴 중에서 라플라야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자, 하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정말 간호사분이요. 이분이 오시자마자 아주 아주 상큼한 분위기가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는 자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좀 특별한 간호사입니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순영입니다. MBC 주말 드라마죠. 종합병원에서 강순영 간호사로 나오시는 전도연씨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좀 전에 이 음악 전에요. 광고 네. 있잖아요. 네. 광고 보면 거기 사과빵이 나오죠. 근데 그 사과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전도연 씨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네. 제가 워낙에 빵을 좋아하는데 사과는 아주 상큼하잖아요. 네. 그 전도연 씨의 이미지가 항상 그 상큼하고 기분 좋고 자연스럽고 친근하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정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런 분위기가 확 풍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자,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출연하고 계시는데 힘든 일 없습니까? 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간호사. 아무리 연기지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뭐 환자라든지 주사를 놓는다거나 뭐 피를 체혈을 한다거나 네. 그걸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짧은 시간에 배워서 그걸 네. 저희가 다 실제로 해요. 그래서 네. 뭐 정말 사람 공댕이의 주사도 나봤고 제가 체열도 해봤는데 네. 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아니 누구 걸 그렇게 해봤어요? 어느 분의 그 아 박형 제가 좋아하는 박형준 씨 아 드라마 내에서 네 드라마 네. 내에서 제가 좋아하는 박형준 씨 히프에다가 주사를 놓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NG를 내고 7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울어요? 그래서 아, 네, 그때 네. 막 되게 아프다고 막 괜히 너 잘해. 그래서 겁이 좀 많으신 편인가 봐요. 네. 예. 그것도 그렇고 뭐 체열하는데 피를 제가 8mm를 뽑았어요. 네. 근데 그 사람 피 보니까 겁도 나고 아, 간호사라는 직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네. 같아요. 그쵸? 그리고 좀 염려되는 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병원 갈 때마다 혹시 나는 건강해도 거기 막 네. 병균이 떠다니기 때문에 내가 막 감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녹화 때문에 늘 가셔야 되잖아요. 네, 거기 가는데 뭐, 아, 저희 연기자나 스태프 중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요? 병원에서 뭐,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먹고 뭐 자고 뭐 이러니까 전혀 다들 건강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드라마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뭔가요? 글쎄 제가 드라마를 종합병원까지 세 개예요. 네. 뭐 우리들의 천국하고 뭐 사랑향기나 종합병원인데 글쎄 종합병원에서 순영이 역은 제가 뭐 우리들의 천국이나 사랑향기에서 맡았던 약간 좀 뭐 발랄한 여대생 역은 뭐 원래 제 본 모습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는데 색다른 그런 네. 역을 해보니까 인상이 깊다. 예, 그냥 좋아요. 예. 영화 중에도 그런 게 있겠죠? 지금까지 보신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 일단 첫 번째 영화를 뽑는다면요? 아 제가 맨 처음에 Once Upon a Time America 아메리카요? 네. 네. 그걸 뽑았어요. 언제 보셨어요? 그게 아마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제 그 영화관에서 못 보고 비디오로 봤는데 네. 친구랑 같이 봤어요. 근데 음악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고 바로 막 차 타고 달려 나가가지고 네. 바로 레코드가에 가서 음악을 샀는데 네. 아 진짜 저는 사실은 그런 재미 위주로, 그러니까 기분을 푼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홍콩 영화나 그쪽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네. 빌려왔더라고요, 저희 예. 집에. 근데, 뭐, 이런 칙칙한 영화 왜 빌려왔어? 그렇게 말하다가 막, 네. 보자마자, 나가서 음악 사러 나가자, 막 이러니까. 예. 아무튼, 음악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였어요. 예. 그리고, 내용도 잔잔하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예. 맨 처음엔 칙칙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예. 단전하고 음악으로 가슴에 와 박혔던 예. 자, 그 영화의 음악을 안 들을 수 없겠네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데브라의 테마 듣습니다. 해텔의 김태래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아마폴라가 아니라 원더파더 타임 인 아메리카 중에서 데보라의 테마였습니다. 아유, 좀 전에 그 전도연 씨랑 그 저희 홍동식 PD랑 어떤 음악을 들을까 하면서 아마폴라를 들을까 데보라의 테마를 들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나가지고 말을 잘못했네요. 자, 전도연 씨 이번에는 학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학교 지금 대학교 2학년이요? 네, 근데 휴학 상태예요. 네. 바빠서 그렇죠? 녹화. 그쵸. 그러니까 드라마를 두 개를 하다 보니까요.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날까 말까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를 못 나가는 상태죠. 친구들 만나고 그럴 시간도 거의 없겠네요. 아, 근데 틈틈이 만나고 놀아요. 네. 틈틈이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친구들은 많아요. 친구들은 네. 많은데 이제 곧 사귀어야죠. 가을인데. 가을인데 곧 사귀어야 돼요? 네. 아, 네. 아니 근데 보면 CF니 드라마니 그런 데서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네. 특히 종합병원 같은 거 봐도 그렇고요. 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연기자 같은 경우는 꼭 경험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게 있으면 더 폭넓은 연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순영이랑 성격이 너무 틀려서요. 처음에 대본 딱 받고 얘 순영이는 왜 이렇게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대사를 하는데 얘는 왜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네. 뭐, 괜히 좋으면은 가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뭐 괜히 뒤에 숨어서 뭐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네. 근데 참 순영이가 사랑하는 방식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보니까 아 정말 여자라면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꼭 이렇게 품고 막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는 것도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려보지 못했어요. 네. 그렇게 수줍어 할 만한 사람이 올가을에 꼭 있겠죠. 영화 중에서 좋아한다. 그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잊을 수 없는 영화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 겨울 나그네 네. 보셨죠? 네. 거기 나오는 인물이 꼭 그런 인물이잖아요. 예. 네. 아, 그거 보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강서구 씨를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언제 보셨는데요? 그때 겨울나그네도 재작년이 아니야. 겨울나그네는 고등학교 때 봤던 네, 것 같아요. 예. 집에서.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랑이잖아요. 저 같으면은 정말 사랑하는 여자라면 안 놓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서구 씨가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네. 그때서부터 강서구 씨 팬이 됐는데 네. 아마 지금 강서구 씨가 제 앞에 나타난다면 순영이가 박형준 씨를 보고 스치부하는 것처럼 얼굴도 못 들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요? 그게 예. 연기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물론 지금도 뭐 결혼해라 뭐 이런 그건 아닌데 예. 그냥 팬으로서 예. 너무너무 좋아요. 예. 자, 그 겨울나그네 뭐 지금 전도연 씨를 따라다니는 팬도 많을 텐데 자신이 팬의 입장이 돼가지고 본 그 강서구 씨를 잊을 수 없어가지고 네. 겨울나그네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곽지균 감독의 겨울나그네 이 영화도 음악이 참 좋았죠? 네. 잊을 수 없는 음악 뭐였어요? 보리수요. 네, 영화에서 모티브가 된 음악이죠. 그 음악 들어볼게요.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로 듣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입니다. 네, 영화 겨울나그네 중에서 보리수,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였습니다. 연기자 탤런트 전도연 씨 모시고 내 인생의 영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떻게 시간 나실 땐 주로 뭐 하세요? 시간 날 때는 책도 보고 네.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잠 많이 자요?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러니까 일이 있는 경우에는 잠을 아예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뭐 한 평균적으로 한 5, 6시간 정도요. 그게 많이 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일이 없는 날은 계속 잠자고 먹고 잠자고 먹고. 예. 영화도 자주 보세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틈틈이 자주 보러 다니려고 노력해요. 네, 뭐 특별히 좋은 영화,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뭐 장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가는 편은 아니고요. 네. 뭐 뭐가 괜찮더라 그러면 가서 보고 그다음 또 뭐 TV 같은 데서 많이 광고하잖아요. 네. 그거 보고 아, 참 괜찮겠다. 뭐 남자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든다. 뭐 네. 그래서 주로 남자 배우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네, 맞아요. 자, 지금까지 CF 드라마 이렇게 오셨는데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특별히 이렇게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 멋있잖아요. 그 드라마는 뭐 좀 이렇게 짧게 단편적으로 예. 계속 보여주는 거지만 한 번에 확 찍고 그걸 예. 제가 나중에 감상하고 한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마치 하나의 완성된 작품처럼 네. 남는 게 기분이 좋다는 그런 네. 말씀이죠. 만약에 영화 출연을 한다면 어떤 영화에 어떤 역을 맡고 싶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련의 여주인공 네. 같은 걸 한번 해보고 네. 싶어요. 애가 너무 발랄하다 보니까 네. 무슨 그런 제 이미지가 그쪽이니까 네. 그런 역은 잘 안 들어오는데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뭐 내년쯤에는 뭐 아주 눈물 펑펑 쏟는 그런 영화 한편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아니 근데 막 여자 배우들 보면 예. 울 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예, 예쁘게 예. 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울면은 막 콧물 다 나오고 막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네. 아,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비련의 여주인공 하려면 조금 힘들겠는데요. 그거 연습 좀 하셔야겠어요. 그쵸. 네. 자,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러브스토리입니다. 아, 이 영화 비련의 여주인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래전에 본 네. 영화인데 인상 깊었던 게 두 남녀가 막 하얀 눈이를 뒹굴면서 네. 막 너무 좋아할 때 그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네. 아, 나도 연기자니까 저런 거 시켜주면 잘하겠다.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도 좋았고. 네. 전도연 씨 보면 영화 보실 때도 음악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슬픈 사랑을 그린 게 네. 너무 기억에 남아요. 예, 나중에 비련의 여주인공 여기 들어오면요. 꼭 참조하세요. 그때 러브스토리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제가 그런 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네. 그 러브스토리를 어릴 때 본 게 기억에 남고 아, 나도 저걸 연기자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네. 지금까지도 시켜주면 잘할게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러브스토리의 음악 들어보죠. 하이텔로 문경림 씨, 또 대전의 순모 씨 신청해 주셨죠. 러브스토리의 테마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 탤런트 전도연 씨가 뽑아주신 세 번째 영화 러브스토리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연기자들 보면요. 연기도 하지만 뭐 MC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행하는 사람,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글쎄, 노래는 못해보고 MC는 해봤었어요. 쇼프로 3회를 본 적도 있는데. 어디에서 했었죠? 네. SBS였을 거예요. 네. SBS였어요. 였을 거예요가 아니라. 했는데 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연기자는 다재다능해야 되지만 연기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정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때 신동엽 씨랑 같이 사회를 봤었는데 네. 동엽 오빠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죠 때문에 제가 할 말 막 대신해 주느라고 막 네. 저는 옆에서 막 버벅대고 막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CF를 볼 때는요 전도연 씨 나오는 CF 볼 때는 와 정말 뭐든지 다 잘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CF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CF로 데뷔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CF도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조금 연기랑 좀 다른 거 있어요? 드라마나 그런 것과 CF가? 그러니까 드라마는 자연스러움이 우선이고 네. CF에서는 좀 더 과자가 정말 맛있으면 그 맛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네. 처음엔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예, 참 일을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네. 투정도 많이 부리는 편인데 네. 또 할 때는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예. 자, 전도연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는 어떤 건가요? 예, 네 번째로 뽑은 거는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라델피아요? 네, 네. 거기서 톰 행크스가 그 역을 하느라고 한 한 2, 3kg를 뺐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볼 때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를 몇 번 보긴 했는데 몰랐어요. 너무 살을 많이 빼가지고 네. 정말 연기자라면 제가 했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못 뺐을 것 같아요. 물론 닥치면 다 하지만 그거 보고 아 연기자는 정말 프로의식이 투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여태까지 뭐 제 연기를 위해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는 느낌보다 네. 그냥 그러니까 평소 저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연기들 많이 했으니까 네. 연기를 한다는 것보다 그냥 거의 도연이 반, 뭐 혜진이 반 해서 했었는데 정말 그거 보고 톰 행크스한테 반했어요. 네. 자, 예, 필라델피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뭔가요? 네. 톰 행크스가 닌겔병을 한 손에 쥐고 네. 오페라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 몰입하는 막 괴로워하면서 예. 그 음악을 막 따라 부르는 거기서 아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괴로움이 저한테도 느껴졌어요. 그런 아픔이. 아픔이요? 네. 자, 그 장면 들어보죠 음악으로. 네. 네. 필라델피아 중에서 라 맘마 모르타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이 오페라 아리아 장면입니다. 나레이션이라든지 대사도 나오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Oh, this is my favorite aria. It's Maria Callas. It's Andrea Chenier. Umberto Giordano. This is Maddalena. She's saying how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 mob set fire to her house. Her mother died, saving her. She's like, the place that cradled me is burning. I am alone. a heartache in her voice? Can you feel it, Joe? In come the strings, and it changes everything. Like the music, it fills with a hope. And that'll change again. Listen. Listen. I bring sorrow to those who love me. Single cello. It was during this sorrow that love came to me. A voice filled with harmony. Could live still. I am life. Heaven is in your eyes. 필라델피아 중에서 탐 행크스가 절규하듯이 연기하는 라맘마 모르타 마리아 칼라스의 아리아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이틀의 유광민 씨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전도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중간을 다가가고 있는데요. 전도연 씨와 함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늘 끝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냐면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연기자로서의 네. 자세라든지 비록 이게 새내기 연기자지만 그렇죠? 네. 참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하지만 연기를 하면서 어떤 자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앞으로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기를 계속 해야겠다라든지 우선 제가 연기를 하면서 사실 프로라는 의식을 제 자신이 갖지를 못했었어요. 뭐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감독님 뭐 이런 식으로 뺀다거나 우선 그 연기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 건 저 못하겠어요 라는 말 진짜 무슨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우선 앞으로 계속 연기를 하고 싶고 그러려면은 정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제 톰 행크스가 뭐 하겠다 하면은 하는 것처럼 저도 연기로서 하겠다 하면은 진짜 인간 전도연이가 아니라 그 연기로서 여러분한테 비춰지고 싶거든요. 네. 아 정말 거기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장면에서 뭐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전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요즘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막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라는 내용이 저랑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을 물어본다거나 네. 그런 식이었는데 글쎄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 가지 성격만 아니라 네. 진짜 개성도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진짜 무슨 뭐 시장터에서 뭐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뭐 생선 사세요 라든지 뭐 콩나물 장사라든지 그런 조그만 역이라도요 개성이 강해서 정말 눈에 탁 띄는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우선 제가 네. 외모에서나 뭐 인상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엽다라는 인상을 밖에 뭐 못 준다고 많이 그러는데 아니 누가 그래요? 저는 바꿀 자신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 아,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럼요. 자 앞으로 또 계획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어떠한 드라마를 한다든지 네 이번에 사양연기가 9월 말이면 끝나요. 네. 모든 촬영이 끝나고 이제 종합병원만 하는데 제가 드라마를 두 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네.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뭐 연기력을 끝내시게 갖춘 배우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하나만 하기도 정말 벅찬데 네. 두 개를 어떻게 했나 싶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양쪽 다 집중이 안 되고 네. 오늘 이거 했으면 아 내일 그건데 어떻게 걱정부터 앞서고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나라는 생각보다 그래서 우선은 종합병원만 할 생각이에요. 네. 앞으로 종합병원 한 드라마에 몰두해서 네. 완벽한 간호사 네. 강순영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영화 다섯 번째 영화 한번 뽑아주시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라이온킹을 봤어요. 네, 만화 영화요. 네, 제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아 이걸 보러 가야지 해서 보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일을 다 마치고 CF쪽 뭐 광고주를 뵙고 마치고 있었는데 영화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온킹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친구랑 연락이 됐어요. 학교 남자친구인데 영화 보자 그랬더니 어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갔는데 라이온킹을 보자니까 봤대요. 자기 네. 여자친구랑. 그래서 난 이거 보고 싶은데 이거 꼭 보자 했더니 네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네 돈 내고 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했다. 정말 했어요. 저는 진짜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서 무슨 여자가 다 지불하고 뭐 처음이었어요. 정말 너무 뻔뻔해서 정말 그래 치사해서 내가 표 사고 보지 해서 제가 표를 사갖고 들어왔는데 네. 그때 제가 이게 라이온킹이 끝날 때쯤 해서 가갖고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진짜 키키덕대고 제 웃음소리가 아마 그 극장에서 제일 컸을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는 영화를 같이 보러 안 간다 그러는데 네.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우연찮게 가가지고. 그러면 이 라이온킹에서 음악도 네. 직접 골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음악이요? 네. 네, 저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 제일 좋던데요. 그래요? 예. 예, 많은 애청자들도 그게 제일 좋대요. 예.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네. 전도연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 제가 더 즐거웠어요. 제가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서 말을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올게요. 다음에 제가 영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전도연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harp day when the heat of a rolling wind can't be turned away. An enchanted moment and it sees me through. It's enough for this restless warrior just to be with you. And 대구 내당사동의 조수빈 씨, 청주 운천동의 고유진 영찬 남매, 그리고 하이텔의 박상현 씨, 성북 동선동의 변정아 씨, 그 밖에 많은 분들 잘 들으셨죠?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엘튼 존의 음성으로 라이언 킹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은요, 친구 유나를 잊을 수 없다고 하신 전북 1위 주현동의 안경희 씨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서울 망원동에서 종훈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A Time for Us,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